새나라 운전수는 정말 멋쟁이 유모아도 잘하지만 가로수를 누비면서 달릴 땐 새파란 하늘 끝에 새파란 꿈이 핀다 얼굴만은 털털하게 생겨도 사랑엔 아낌없이 목숨마저 바치는 우리 옆집 운전수는 기분파에 사러 가는 멋쟁이 아 힘찬 두 팔 두 볼 자랑하는 아니 새나라 운전수는 새나라 일꾼 새나라 운전수는 정말 신사야 길 모르는 시골로인 남대문도 동대문도 남산도 새 서울 넓은 서울 속에도 잘도 하네 담배 많은 찐달래를 피워도 옛날엔 명동 마늘 주름 잡던 사나이 우리 옆집 운전수는 밑을 보고 사러 가는 형실파 앞으로는 가로수를 벗을 삼는 아니 새나라 운전수 새